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아, 벌써 음악 카페가 네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누는 대화가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저는 그것을 뉴질랜드 와서 더 많이 느꼈어요. 굳이 멀리 다른 나라로 여행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 말을 전혀 몰라도 서로의 눈빛이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신기하게 알아들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언어 또 말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봤습니다. 물론 답답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언어가 발달된 지금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들도 많아졌습니다. 아, 이거 진심이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말이 없는 세상은 되려 지금보다 더 솔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외에는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서로의 눈빛을 읽기 위해서 또 작은 몸짓, 손짓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죠?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덜 외롭지 않았을까요? 근데 라디오 방송은 못하겠죠? 오늘 오프닝송은 어제 라떼님이 신청하신 곡 중에 시간 관계상 틀어드리지 못한 신청곡 유나의 빗소리 보내드릴 거예요. 만약 밖에 비가 온다면 볼륨을 좀 높이세요. 빗소리에 노랫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 말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송으로 유나의 빗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키스해 뉴질랜드에선 비 오는 소리를 좋아해야 될 것만 같아요. 왜 한국에선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웬만큼 오는 빗소리는 듣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선 그게 주택 구조 때문인가요? 정말 비 오는 걸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빗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창문 열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가 오진 않았고요. 네, 유나의 빗소리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노래는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여러분을 향한 청취자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매일 그대와. 좀 닭살스러운가요?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수요일에는 또 새로운 코너가 지금 생겨서 계속 나가고 있죠. 수요일에 수다방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을 직접 직접 라디오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청취자분이 어떤 내용과 음악으로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방송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시고 사연 편지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 카페 선택하신 다음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 또 사연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이렇게 접수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이어지는 사연은 아이디 쇼콜라 에레모님. 제가 띄어쓰기 잘못한 것 같나요? 쇼콜라의 레모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쇼콜라의 레모님이 보내주신 사연 들려드릴게요. 젊은 청춘을 걸어본다고 생각하고 뉴질랜드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남들 다 겪는다는 이민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그리고 나에게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비록 중년이 되었지만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름 모를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힘내라고. 강변가요제에 나왔던 무한궤도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습니다. 고 신해철 씨가 강변가요제에서 불러서 화제되었던 노래죠. 그대에게 함께 듣고 같이 힘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수요일에 수다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어지는 노래는 무한궤도 그대에게. 오늘의 제니의 음악카페 코너는 새로운 코너로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수요일의 수다방 수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청취자님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두 딸하고 또 아내하고 네. 뉴질랜드에 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주님하고 왕비님하고 둘러싸여 사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뉴질랜드 오셔서 그저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지금까지 사셨는데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방송 출연하니까 네.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해요. 여기 그냥 안방이다 생각하세요. 보통 이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막상 이 방송을 한다 하니까 네. 굉장히 조금 뭐랄까 긴장감도 있고 그렇죠. 네,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가 뭐라고 네. 딱 이 앞에 있으면요. 맞습니다. 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웃하고 네. 그냥 하는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것과 함께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음악이 곁들여지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특별히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네. 가정에서의 저만의 어떤 방법이라 할까요? 아, 비법 전서로. 네. 오, 예.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다 자기 노하우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지금 금방 생각이 나는 거가 네. 제가 이 사극 버전으로 네. 대화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사극 버전으로 네. 대화하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령 네. 아내한테는 네. 중전 들어오시오. 또 아이들한테는 공주 오늘 너무 멋지요. 네. 이런 많은 단어를 네, 사용합니다. 네. 네. 상대방들이 좋아하나요? 딸들은 최근에 네. 제가 이병헌 씨가 주연한 드라마요? 영화요? 영화의 광해. 광해. 네. 좀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네. 그 왕 그 멘트 중에 네. 하나를 자주 사용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멘트가 있었죠? 그 멘트 중에 네. 예, 그 가짜 왕으로 그 저기 이병헌이가 나와서 아, 이제 하는 맞다. 겁니다. 네. 야참을 들라하라. 그래서 생뚱맞게 가끔 네.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이제 또 묵직한 목소리 야참을 들라하라 우리 공주를 위해 많이 들라하라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박장대소하고 이렇게 즐거워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매일 하니까 지겨워. 레퍼토리를 좀 바꾸셔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극 버전으로 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중전 궁을 떠나 네. 세상에 나오니 기분이 어떠시오? 이렇게 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우습기도 하지만은 네. 저만의 어떤 행복을 가족을 웃게 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좋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겉에서 보면 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네, 또 안에 들여다보면 되게 작은 거 사소한 것 하나로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웃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행복이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멀리 있고 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내가 행복을 엄청 크게 네. 예쁘게 만들어갈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것으로. 네, 네. 그래서 뭐 돈이 많든 적든 뭐 내 삶이 조금 여유롭든 좀 어려움이 있든 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멀리까지 와서 네. 솔직히 행복하자고 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멀리까지 오셔서 큰 것 안 되는 것 가지고 끙끙거리기보다 지금 내 주변에 내 스스로 작은 것 하나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근데 레퍼토리는 조금씩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즐거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네. 한국에서는 보통 아빠들이 뭐 드라마나 이런 건 안 좋아하는데 네네.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아내 네. 덕분으로 네. 그래 그런 거야라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같이 보세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세대를 어우른 이런 대가족이 모여 살면서 네네. 뭐 젊은이들의 그 달콤한 사랑 얘기도 나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또 예의와 어떤 언어 이런 두루두루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작은 것에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잠시 이 직접 이게 음악을 왜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청하는데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권한이 오늘 있으세요. 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잠시 듣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네. 이문세 씨의 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예, 네,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최주영님이 신청하신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로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 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난 엄청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왔는데요.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 행복을 느끼는 이 노래 하나로도 참 이게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행복한 기운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노래 들은 지가 벌써 뉴질랜드 산 지가 13년, 네. 14년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보니까 우리 중전한테 잘해야 되겠다. 더요? 더 네. 잘하신다고요? 중전이나 제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네. 중전이나 공주, 네. 나의 집안의 궁에서 사랑하고 네. 이렇게 뭐랄까 아름다움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꾸며가는 것이 네. 정말로 이 땅을 위한 네. 멋진 시작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멋진 멘트인데요. 네. 오늘 가서 또 가서 그럴 겁니다. 중전, 공주, 이 아참을 들게 하시오. 오늘 내가 큰 일을 하고 왔어. 이렇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이라는 거 제가 이제 처음 해보는데. 네, 라디오 방송. 저도예요. 저도 제니를 통해 처음 했어요. 너무 또 예쁘신 분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숨은 이야기. 네네. 또 때로는 슬플지라도 네.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네 맞아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네 지금. 맞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녹음실에서 이게 혼자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연이 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소통하는 느낌? 근데 이렇게 청취자가 직접 나와서 하니까 더 실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그 사연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음악을 들으면 또 위로가 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가면서 점점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작은 것 하나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맨날 경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랍기는 네.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면은. 그럼요. 예. 네네. 얼마든지 시간 되시면 예. 얼마든지 저희는 환영입니다. 그, 잘만 하면은, 네. 뭐, 한국에 뭐, 라디오, 뭐, 방송 스타들이 있지만은, 뭐, 누구든지 그 진솔하게 네. 또 멋지게 엮어간다면은, 네. 못지않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기 또 뉴질랜드 안에서 네. 또 뉴질랜드 특성을 가진 분들이 공통적인 분모를 가진 분들이 또 얘기를 나누시니까 어쩌면 더 공감대가 더 잘 형성될지도 몰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좀 예쁘시고 진행도 잘하시고 또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와서 또 행복함을 나누고 네네. 또 즐겁게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왠지 마지막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시죠? 아닙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제가 쑥스러울 때는 야참을 들라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야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슨 곡으로 갈까요? 다음은 제가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옛날 노래지만은 에수의 소야곡이라는 소야곡 예 네. 에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밖에서 지금 준비 막 하고 있네요. 바쁘게 에수의 소야곡 이 노래가 뭐 시대가 젊어져서 많은 젊음의 어떤 문화로 대중 문화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여기 뉴질랜드에 멀리 와 계신 연세 드신 부모님들한테 네, 네. 또 위로가 되고 또 조그마나마 좀 기쁨이 되는 그런 노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제가 이렇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네. 네, 네. 신청하신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애수의 소야곡. 보는 구슬픈 이밤 보여 이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부러지나 하건만 못 잊을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저 싸늘하구나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든 가면 더더욱만은 외로운 별을 안고 밤을 새우면 바람도 문풍지에 싸늘하 제가 아까 애수소야곡이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보니까 남인수 선생님의 애수의 소야곡이네요. 1938년도 노래예요. 네. 지금까지 나간 것 중에 좀 제일 오래된 민요 나간 거 말고 제일 오래된 가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또 들은 지가 역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신청했던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죠. 네. 기타를 가지고 네. 늘 많이 이거를 치셨어요. 엄청 멋쟁이셨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그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네. 정말 울 뻔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렇죠. 네. 아버님 하면 떠오르는 노래. 그렇죠. 네. 아버지, 우리 저희 아버님의 대표곡이라 네, 하실 네,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라도 이렇게 작지만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도 네. 그게 부모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행복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교민들 중에 많은 또 어르신들이 네. 이 노래를 또 들으시고 네. 또 좋은 추억도 생각하시고 네, 맞아요. 했으면 그런 네. 바람이었습니다. 아마 또 지금 들으신 사연처럼 아버님하고 연관된 것처럼 아마도 청취자분들 중에 또 이 노래에 또 연관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계약에 담아 한번 또 만나시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 그 그리워하시는 부모님이 계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결국은 또 우리 자녀가 우리를 또 볼 때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많은 이 뉴질랜드 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모님한테 대한 또 내가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아빠인데 자녀들한테 또 역시나 제대로 후원을 잘 못하는 같은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마음의 곤고함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저는 또 신앙인이다 보니까 네, 네. 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더 용기를 낸다 할까요? 네, 네. 뭐 누구든지 다 어렵잖아요. 네, 네. 맨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뭐 하나님도 찾고 노래도 부르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네. 주변에 손님으로 오든 어떤 경우든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 교제하시고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수요일 이 수수 코너에서 지난주에도 아버님 그러니까 가족을 대표해서 네.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연령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뉴질랜드 사신 남자분들이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지금 계속 출연하는 출연진이 남자분이시거든요. 네. 그분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래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 원동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모양은 좀 다르지만 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저도 그분 사연은 듣지 못했지만은 정말 멋진 남편, 멋진 아빠이시지 않을까. 네, 다시 듣기로 꼭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그곳에서 작은 행복을 또 크게 누리시는 예, 그런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하게 마지막에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 특별한 거요? 네, 특별한 거. 제가 저 자신을 제가 뭐 준비하는 건 야참을 들라라 이거였는데. 네, 세 번째 야참은 직접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예, 목소리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노래를 저희 아버님 선친을 이어받아서 노래를 네. 좀 잘하는데 네, 잘 안 하다 네, 보니까 네. 쉽지 않은데 그러면 직접 오늘 야참을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저희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공정. 무슨 곡 준비해 오셨어요? 최백호의 네. 이병전야. 아, 최백호의 이병전야? 그건 또 어떨 때 듣는 음악이세요? 주로 이 최백호 씨 노래가 상당히 그, 뭐랄까, 운치가 있어요, 네, 조금. 네, 목소리가. 예, 네, 근데 제가, 저는 가사에 항상 이렇게 감동을 받기 때문에 네. 이 이병전야 노래가 군대 가기 전에 불러주는 의미의 노래로 생각하지만은 네. 어디든지 이렇게 즐거운 좌석이나 정을 나누는 좌석에서 네, 네.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애창하시는 네. 노래군요. 근데 10년 넘었습니다. 불러본 지가. 다 10년 만에 지금 다 복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10년만 하시는데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세요. 네, 네. 많이 불러주시면은 궁을 떠나 또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야참을 들라. 야참을 들라 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한 밤 뽀얀 담배 연기 둥근 너의 얼굴 보이고 넘치는 술잔에 너의 웃음이 정든 우리 헤어져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자우 산을 들어라. 한 밤 뽀얀 담배 연기 둥근 너의 얼굴 보이고 넘치는 술잔에 너의 웃음이 정든 우리 헤어져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잔을 지어라. 야, 참을 들라라. 좀 비슷한가요? 네, 참 즐겁게 사시는 청취자분이시네요. 아,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하늘님? 도 그렇고 이번 주에 출연해 주신 분도 그렇고 뉴질랜드에 사시는 남자분들이 참 말씀도 잘하시고 가정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직접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시고 처음이라 많이 쑥스러우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직접 와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시고 싶은 노래방 코너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민 생활하면서 뭐 지금의 모습을 보다 보면 세월이 흐르니까요. 지난 추억이나 어릴 적 꿈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아이디 토요일은 붉은보다 아름답다 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보내주신 건가요? 네,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내 길을 키워왔던 소중했던 내 꿈은 우리 아빠 좋아하던 내 동냥 응급 둘이 나오겠던 친구 있었지만 난 좋아했던 내 대통령이 있다는 게 나의 꿈을 위해 공부 많이 많이 했지. 대통령 사진까지 걸어놨지. 좋은 순간의 꿈을 확 밝혔어. 처음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알게 됐지. 내가 찾던 꿈이라는 걸. Jump around, jump around, jump around now. Jump up, jump up and get down. 처음 널 본 그 느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었지. 주어진 새로운 꿈만 간직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jump up, jump up and get down. 오프닝 인사를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요일에 마지막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디 원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혼자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살이 되는데 아 참 20살 죄송합니다 멘트 중에 20살이 되는데 여기에 5살에 와서 자라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살 생일엔 뉴질랜드 북섬부터 남섬까지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영화 맘마미아의 댄싱 퀸 그리고 역시 맘마미아에 나오는 허니허니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말로만 들어도 아름다운 20살. 저도 언젠가 언제적이었죠? 20살이었겠죠? 그때 뭐 했나 싶네요. 20살 생일에 남섬부터 북섬까지 여행을 한다. 멋진데요. 네, 이렇게 뭐 꼭 나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 계획을 한다는 거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의 마지막 곡으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지금 아이디 원스님이 보내주신 영화의 맘마미아에 나오는 댄싱 퀸하고 허니허니 보내드릴게요. 아이디 원스님 20살 생일 아직 안 되셨죠? 축하드리고요. 20살 생일에 좋은 여행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